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. 내 맘 그대로인데 어제보다 더 멀리 서 있는 그대 어떻게 해야 하죠? 서툰 표현에 담아주던 그 사람 모두 어딜 갔나요? 내 등을 떠밀며 가라고 그러는 그대는 왜 아직 그 자리인가요? 이러지 말아요. 그렇게 제발 돌아.